우아 꽃이 피었습니다. 너에게 좋아한다고 말해보면 어떨까? 사랑한다고 말해본다면 어떨까? 내 마음속 컨집을 줄게요. 좋다고 말했죠. 아침에 눈뜰 때마다 널 보고 싶어. 사랑한다고 매 every day 내 마음이 널 향해 내부처럼 날아서 벌처럼 슈. 내 맘에 꽃이